let's go. You ain't got a girl right now? Nope. Well, cause you ain't got no game. I know. I'ma show you how to do it real quick. GD style. You should write it down. Woo! Here's some rules though. 1, put on something nice. 2, don't be nervous. 3, just be yourself. Yeah. Follow me now. You just wanna be rap star. Be tight. 한 모자 살짝 걸쳐주고 받침 힘껏 내려주고 하얀 운동 밥이 나는 목걸이. 걸을 때도 꼭 리듬에 맞춰 표정 또한 개구지게 인상 써. 왼손엔 마이 오른손엔 붐박스 비 심심하다 내 묵치기 박치기. Yeah, you're nice and cool. 이제 저기 힙걸에게 nice to meet you. 그러니 서법은 비추. 이상하게 쳐다보잖아 man I told you. 눈치는 다 밥 말아먹었어. 자다가다가 다 말아먹었어. But 기분 다시 돌아오는 법. So holla back yo. Hello sexy 가 이도 hello. 가만히 있어도 마모를 찍어야 돼요. 조금은 시각이 센 차기 때로는 그냥 청바지에 흰 티 가끔은 수트 아니면 빈티지 런웨이를 걷듯 멋스럽게 김치 인생이 show like James Dean. Yeah, you're nice and cool. You can do it too. You don't see that fool. 김여동을 보내 힐끗힐끗 여자의 자존심은 높은 나의 힐끗. 네가 먼저 다가가줘 심술해. 눈은 지그시게 건 기슴질해. 차나 마시고 재밌는 영화도 I go anywhere you go. Hello, sexy 가 hello. 한성 거 hello, hello, hello. 넌 정말 걸어준다면 hello, 도도한 girl, hello. 귀여운 girl, hello, hello. 좋게 잠시만 더 say hello. 실례합니다. 나도 잠깐 실례합니다. 나쁜 사람은 아니야. 표현이 서툴뿐인 girl. 여기는 여기 girl. 누웠으니는 say goodbye. 그대 처음 본 순간.